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이 이웃 초청 주일이어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웃 초청 주일이고 또 블리케척에서 준비된 다섯 번째 말씀, 교회와 가정. 교회와 가정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령한 두 기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한 기관의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중요하고 가정은 교회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 신앙생활이 가정에서의 생활과 동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활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가정에서의 생활이 참으로 괴팍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리개척을 앞두고 교회와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는 간혹 가다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아내와 부모가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였는데 이제 아이들이 5살이 되고 8살이 되니까는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부모가 받는 입장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받느냐? 부모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시영이가 곧잘 저에게, 큰아들이 저에게 곧잘 물어봅니다. 아빠 하나님 믿어? 아빠 예수님 믿어? 아빠 교회 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영 아빠 목사야. 아빠 목사야. 시영이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물어봅니다. 아빠 하나님 믿어? 근데 이 질문이 가끔 가다가는 따끔거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목사 자신을 보아도 참 성도에게 부끄러울 때가 많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혈기를 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지만 성도들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 따끔거리는 지적들이 자녀들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과 저녁에 놀다가 그 새놈 새쌍둥이 중에 그 첫째 훈이가 막 운동신경이 없습니다. 그 쭈니와 은이는 운동신경이 있는데 훈이는 운동신경이 없어서 막 잠자는 방에서 뒹굴고 이제 내놈이랑 노는데 훈이가 갑자기 달라는데 이게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본인의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이렇게 아이 침대에 있는데 그 모서리에 얼굴을 박았어요. 근데 눈 밑에 이렇게 찢어졌는데 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없어서 이 운동선수들 보면 눈 밑에 뭐 복싱선수들인가 격투기 선수들이 눈 밑에 찢어지고 살이 벌어지면은 그걸 꿰매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꿰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바늘 찾아서 꿰맬까 생각하다가 피가 나진 않는데 이게 살이 벌어져가지고 아내는 막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순간순간에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너무너무 당황할 때가 많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지만.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 하나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그러니까 첫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잘 압니다. 지금은 우리 내 아이는 사람이 되어서 힘들진 않지만 첫 아이 시영이를 기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잠도 못 자고 너무나 이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할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첫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기관이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영화를 보든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유괴당한 가정의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뭐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매체나 영화를 봐서도 이 아이 한 명이 유괴를 당한 가정은 그냥 바로 그 순간에 파탄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든가 한 분이 죽거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식 하나가 죽더라도. 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억하십니까?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던 날입니다. 1호선 중앙로역에서 한 사람이 방화를 저질러서 그때 129명이 불 속에서 그냥 타 죽습니다. 그때 21명이 실종되고 1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 있을 때 지금은 인터넷에 올라오진 않지만 그때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있었을 때에 그 지하철에서 있던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문자 보냈던 내용들이 간혹 자주 떴었어요. 대구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아빠 엄마 이제 미안해. 나 가야 될 것 같아. 아빠 엄마 미안해. 생각해 보세요. 뉴스로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보면서 그 보면서 내 아이는 아니겠지 하는데 아이의 문자가 덜컥 와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나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대구 우리 역사 가운데 2003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4월에 또 있었죠. 세월호. 그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304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그 부모가 뉴스를 보는 가운데서 문자를 받아요. 아빠 엄마 미안해. 나 가야 될 것 같아. 아빠 엄마 나 살려줘.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본 부모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들보다도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한 그냥 바로 깨집니다. 겉으로 깨지든가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마음으로부터 가족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천능 공동체 성도님들이 저 역시도 그렇지만은 가정을 가장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사회에서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모든 잣대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서론에 유독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토록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장남 그 가정의 장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사건 때처럼 매체를 통하여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어머니는 이 어미는 그 아들의 죽음을 직접 그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살이냐 그것이 어떠한 사형의 형태냐 아닙니다. 온갖 고통이 다 드러나는 6시간의 끈질긴 죽음의 현장을 마리아는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라는 말로 가상칠언이 있습니다. 그 가상칠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사이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제2언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제3언입니다. 제3언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4원, 5원, 6원, 7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외치세요. 근데 일곱 마디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 가정의 관계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주는 그 순간까지 일곱 마디를 내뱉으셨는데 일곱 마디 세 번째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너무 소중하고, 나의 사랑하는 남편은 너무 소중하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고 부모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국가를 목숨처럼 사랑하되 가장 먼저 가정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그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를 절대로 절대로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했다면 그 남자 외에는 다른 남자를 절대로 보지 말고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모든 삶의 노력들을 자식들한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가상칠원에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짤막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 본문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어머니 마리아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첫 구절은 항상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오직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야! 메시아를 낳은 존재가 성모 마리아고 마리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월등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여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대신하여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어머니예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두 개를 정하고 첫 번째 이야기하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성과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월등하거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3년간 사셨을 때 지극히 지극히 사랑했던 어머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있듯이 그런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 가정의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이 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친척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제자 요한이 같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왜 요한에게 어머니의 평생 나의 어머니를 부탁할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아버지 요셉이 가버남 요셉의 그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가나안 혼인 잔치 때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 어머니는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은 일찍이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추론하고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동생들도 있긴 했지만 장남의 입장에서 이제 그가 죽으면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에 대한 장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래를 보시면서 살에 구멍이 나고 찢기고 너덜너덜하고 피와 고름이 나는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이제 평생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공양하고 함께 살도록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요한일까? 왜 요한일까? 요한의 별명을 아십니까?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진작에 가시죠. 요한은 베드로와 동급으로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고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힘차고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보아너게.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의 평생을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욕당하고 천대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울컥해가지고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두지 말자고. 성격과 그 혈기가 이 요한이라는 자는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 요한은 혈기가 있고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내가 큰 자리를 얻길 원합니다. 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변화됩니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를 나중에 성경에 많은 기록자들이 요한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게 요한일서에 나타나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다혈질을 급하고 정말로 그냥 한가당하던 사람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면 제자들은 볼 때의 요한은 주의 품에 항상 안겨있던 제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주님이 얼마나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이 제자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평생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 예수님께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 관계인가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을 했을 때 출산의 장소 기억나세요? 마리아 산부인과였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었죠.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낳을 때 병원에서 안 낳고 조금 더 다르게 해서 집에서도 못 낳고 병원에서 못 낳고 안 낳고가 아니라 병원에서 못 낳고 집에서 못 낳고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그 출생했던 장소가 너무 더럽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얘기를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식에게. 얼마나 참으로 자식에게 부끄럽겠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장소가 말구유입니다.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들여보내주질 않았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출산기는 다가오는데 아무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 귀한 자식을 그냥 자식도 아닌데 그냥 자식도 아니고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아는 건데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말 염을 통해서 난다는 게. 그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선포를 계엄령 같은 것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자칫 잘못하고 걸리면 예수가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살 동안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걸릴까봐. 걸려서 내 아들 예수가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할 때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또한 마리아에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가 마리아와의 요셉에게 축복을 해요. 이 사람은 구세주다. 근데 그 축복의 마지막에 무엇이 들려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내 마음이 칼같이 찌르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축복으로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축복으로 다 가득 찬 게 아니라 반드시 내 심장이 어머니를 향하여 내 심장이 찢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집을 나와서 3년 동안 공생에서 사역한 동안에 마리아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어마어마해졌지만 여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문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두려워하고 예수를 미워한다는 그 소식들을 마리아는 다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였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너무 해준 것이 없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내 자식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식 너무나 해주고 싶어도 못해줬던 항상 내 자식 예수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떨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근데 십자가에서 가상치관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왜 가상치관 세 번째로 하셨는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만큼 구세주로서 온 인류의 구속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만큼 절절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심정이 어땠는지 아셨어요. 얼마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평생 예수님이 나오는 순간부터 너무 고통 속에 살아오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는 순간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정말 곳곳에 쏟아지는 그 힘든 그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봅니다. 이거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고는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이런 것을 느낍니다. 무엇이냐면 아 군대 갔다 오면 어른이 되겠지. 군대 갔다 와서 22살에 23살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어른이 된 줄 알았어요. 아 어른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애였어요. 아 결혼하면 어른이 되겠지. 결혼하고 났더니 아 청소년이 되었어요. 아내를 더 힘들게 하고 또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는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아요. 무엇을 이해하냐? 아직까지는 이겁니다. 제가 제 부모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그 창신동이라는 정말 창신동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다리가 다 두꺼워요. 왜냐하면 동네가 하도 가파러서 여자들 남자들 다 종아리가 이만해요. 이게 녹화해서 이 부분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시면서 그 집이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반찬을 주시면 그 반찬을 맨날 싸오셔가지고 집에 와서 저희들을 주셔서 먹고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그 산동네를 신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저녁에만 오시면은 계속 누워서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 산동네를 창신동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낙산 동대문 밑에서부터 낙산까지 그 거리를 매일매일 신방을 다니신데 저희 어머니 종아리도 이만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 부모가 된다는 거 자식 키운다는 게 아, 내가 얼마나 부모 마음에 못 같은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뽑을 수 없는 모처럼 아픔스러운 존재였구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부분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로 넘어와서 두 번째 말씀을 마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따라오는데 반대로 동일하게 그 뒤에서 섞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젠가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그 무리 속에 그 뒤에서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 집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나? 성경에 기록을 보면 예수가 미쳤다함을 들음이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제들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가슴 시린 이 예수, 장남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가 예수들을 분명 예수를 잡아 내 아들 예수를 잡아 해코지 하고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오신 곳에서 달려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신에 한 사람이 그 집안에 있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진짜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행복한 그 가장 그 첫 단 그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것이 진짜 가정의 목적이고 진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제가 원하고 제가 설교하자는 설교하고자 하는 진짜가 저는 욕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그래 비켜줘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들어오도록 비켜주어라.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48절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십시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머니 페르나처럼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격리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심장 속에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급하게 어머니와 형제들 찾습니다. 야 지금 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 말씀이 어머니와 동생을 내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49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부분은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 단어 뜻도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막 말씀을 나누시는데 밖에서 어머니와 제자들이 급하게 찾아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봐 무슨 폭동이나 무슨 해꼬짐을 당할까봐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달려옵니다. 허겁지겁 달려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 갈 겁니다. 비켜주세요 했는데 그 수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근데 이 단어의 내용을 보면은 손을 내밀어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말한 사람을 향해요.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제자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다시 그 제자들의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넓게 펼쳐드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가정의 의미가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육신의 가정은 밖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가정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가족은 손을 가리켜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다. 너희가 내 가정이다. 그럼 물어봐야죠. 왜요? 왜 제자들과 왜 그 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향하여 보라 여기 있는 내 말씀을 듣고 나의 길을 따라오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 천국 복음과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여기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왜?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바라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각자의 일터로 나갑니다. 일터로 나가서 카톡을 주고 왔습니다. 여보야 뭐 먹어? 아들아, 딸아. 바쁘게 살아가다 저녁에 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가족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현대에 있어서는. 각자 들어서 밥 먹고 각자 할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정을 보고 진정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하여 예수님은 부정하신 게 아니라 맞아. 이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호해야 되고 가장 유지해야 되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될 이 공동체 가정이야.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을 얘기하실 때 그게 진짜 가정이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이겁니다. 진짜 가정은 주 안에 있을 때의 진짜 가정이다. 생각해봐. 매일 같이 먹지, 같이 일하지, 같이 살지, 살을 부비고 살지, 같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외식하고 같이 울고 웃고 떠들지. 이 부분입니다. 야, 근데 너 어떡할래? 너 그 70년밖에 못해. 너 그거 100년밖에 못해. 너 그 다음에 어떡할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네가 네 부모를 사랑한다면, 네가 네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80년만 그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끝낼래? 그게 네가 말하는 진짜 가족이야?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짧은 수십 년의 세월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가족? 그냥 80년만 단기간 한정 유통기한과 같은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공유하고 영원한 삶을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야. 그러면서 설교의 마무리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 사랑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부모님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직도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 죽음을 향하여 200km로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이라면 구원해야 됩니다. 진짜 가족은 그래야 됩니다. 네. 진짜 가족은 내가 구원해 받은 길, 내가 천국 가는 이 길,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 부모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설교가 이웃 초청 주일과 동일하게 분립개척을 목적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립개척한 가정들이 있어요. 인원수로는 42명이에요. 그런데 가정인데 따로따로 지원한 분들이 계시고 한 가정이 지원한 분들 계셔요. 저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분립개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를 세웁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세운다는 얘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나가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지체로 그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여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말한 이유는 교회는 곧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은 곧 교회와 같아야 되고 교회의 은혜로움이 가정에 넘쳐야 되고 가정의 평온함이 교회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립개척이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분립개척에 나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과연 그 개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가정이 예수를 다 믿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내 부모님과 내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분립개척을 지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축복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원했어요. 아, 교회, 이 이름교회가 세워져서 천국교회처럼 좀 따뜻하고 행복하고 말씀으로서 좀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의 가정이 그 사람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의 간절한 소망이 교회가 천국교회처럼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연약한 심령을 보실 때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 그 조그만 교회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그 교회만 그렇게 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로 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그 가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을 허락하실 것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 고백은 가정에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 사는 자는 그 마지막 목표가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 구원을 해내야 됩니다.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잠언을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은 천국 가는 좁은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가족은 그 길에 같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하고 저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때 당신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구원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주님,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의 그 가족들까지도 다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구원받은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고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살기 원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